세상에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사람이. 근데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자가 누구냐? 즐기는 자예요. 즐기는 놈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 즐기는 사람한테. 좀 어설픈, 아주 웃기는 비유인 것 같지만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뭐예요? 살인을 즐기죠. 못 잡아요. 그러니까 강호순이가 잡혀갖고 한 마리, 처음 한 마리 뭐예요? 안 잡힐 줄 알았다 그거잖아요. 사형제도가 부활된다고 해서 연쇄살인범이 없어지질 않아. 잡힐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걸 없애는 방법이지 사형제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잡히면 사형될 텐데 이 생각 안 해요. 이 생각 안 해요. 당장 안 잡힐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살인을 즐기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즐기는 자가 하면 못 이겨요. 그렇죠? 운동도 즐기는 자가 하면 제일 강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텍스트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려면 막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 즐기잖아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은 즐기는 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오늘 저기 정지상의 송인, 아 한신은 이런 식으로 즐기는구나. 한신은 한신인데 한글하고 번역, 한글과 한시를 같이 놓고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호메로스를 놓고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서술,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의 서술, 그것을 번역한 한글 이렇게 놓고 대조해가면서 오늘 아까 내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그 동비가 동자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 쌓여. 죽은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즐길 수 있어요. 다시 13권. 13권에 438행을 펴세요. 13권 438행. 절정의 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일리아스 이 전체를 탁 털어가지고 이보다 더 상세한 서술은 없다 싶은 구절이 바로 이건데, 혹시 책과세계, 아 참 예습하신 분 어디 계신지, 예습 좋아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아까 오신 거 봤는데 나중에, 어, 예, 저기 오신, 책과세계 가져오셨어요 혹시? 예. 생각이잖아. 예? 아 급하게. 저 그러니까 예습을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이 급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 3주 연속 지금 찐빠를 먹고 계십니다. 거기에 책과 세계에 보면은 제가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에서 인용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그때 영웅 이도메네우스가 창으로 그의 가슴 한복판을 찔러 그를 싸고 있던 청동 갑옷을 찢었다. 전에는 그의 몸을 파멸해서 구해주던 이 갑옷도 이때는 창에 찢어지며 메마른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쿵 하고 쓰러졌고 창은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버둥대며 창대의 끝을 흔들었으나, 이윽고 강력한 아레스가 그 힘을 거두자 이도메네우스가 크게 소리치며 무섭게 환성을 올렸다. 여기 이 표현인데요. 거기 보면 창이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런데 그의 심장은 아직도 버둥대고 있어. 심장이 아직 뛰고 있잖아요. 꽂혔으니까. 그 심장이 퍼덕퍼덕 뛰니까 그 심장에 창이 꽂혀있으니까 심장이 뛰는 것에 따라서 지금 창대의 끝이 퍼덕퍼덕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 턱 밑을 뚫고 들어와서 이빨 몇 개를 뭐 털어냈다라든가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정교하죠. 아주 정말 살떨리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 표현. 거의 뭐 포 뜨는 수준으로 지금. 이런, 저는 이 표현을 갖다, 그러니까 인간을 해치는 수준으로 생선회를 뜨는 수준으로 이렇게 서술이 지금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요 부분이 진짜, 아, 이런 표현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내기 어려운 이 정말 표현이에요. 이게 3000년 전에 나온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너무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사실적이니까 오히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런 건 딱 이제 외워두셔야 돼, 이런 것들을. 이거, 왜? 못 외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 시간에 시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조한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줄 좀 쳐가지고, 조한준 선생님, 숙제검사 좀 조교로 해주세요. 예? 이 부분 외운 분들만 입장 가능하게. 절반 외운 분들은 빵 절대 못 먹게. 이거를, 왜, 이게 고전을 읽으면서 이런 전형적인 표현들을 딱 외워둬야, 이걸 외워두는 얘기, 이걸 어디다 베껴 쓰라는 얘기야. 이거 어디다 쓰겠어, 이메일로. 당신에게 저는. 아, 굉장히 당신이 미워요. 창을 심장에 꽂아서, 심장의 박동 소리와 심장의 창대가 흔들리는 것을 같이 즐기고 싶군요. 경찰청에서 연락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딱 알아두면 뭔가 표현할 때, 정말 고기 빈을 하나하나를 서술하듯이 표현하고 싶다 할 때 떠오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다는 게. 이게 바로 전형이에요.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수사학적 표현의 표현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예습하시는 분 한번 이 부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때 볼까요? 예. 창으로요. 그때 영웅 이도메네우스가 창으로 그의 가슴 한복판을 찔러 그를 싸고 있던 청동 갑옷을 찢었다. 전에는 그 옷을 파멸해서 구해주던 이 갑옷도 이때는 창에 찢어지며 메마른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쿵 하고 쓰러졌고 창은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버둥대며 창대의 끝을 흔들었으나 이윽고 강력한 아레스가 그 힘을 거두자 이도메네우스가 크게 소리치며 무섭게 환성을 돌렸다. 예, 청동 갑옷을 찢었다. 창은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버둥대며 창대의 끝을 흔들었으나 여기 창은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버둥대며 창대의 끝을 흔들었으나 이 부분 딱 기억해 두시란 말이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했는데 그 서술이 너무나 뚜렷해서 추상적으로 보이고 차마 이게 잔인하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죠? 너무 투명해가지고. 잔인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팩트의 힘이에요. 팩트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오늘 멋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머리에 가르마가 흰 암양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고, 아까 암양떼 나왔잖아요. 트로이아군 기억해 두라고 암양떼. 근데 왜 암양떼라는 표현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시편 있죠. 성서에 거기에 보면은 아 그대는 물가에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흰 암양떼와 같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도다. 이렇게 표현이 흰 암양떼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 오늘 헤어스타일 멋져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헤어스타일 멋져요. 그러면 별로 멋진 표현 아니에요. 그 가르마가 마치 물가에서 돌아오는 흰 암양떼와 같이 하얗군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닭살스럽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는 거. 우리 그것이 잔인함도 우아함도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그대로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게 호메로스에서 우리가 배우는 서술입니다. 호메로스에서 배우는 수사학이에요. 우린 너무나 표현이 담백하지 못한 표현에 익숙해 있어.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이런 경우는 온갖 담백치 못한 표현들로 아주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피자 위에 토핑을 엄청 떡대놓은 것처럼. 그러나 최상의 피자는 토핑 없는 피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겁니다. 그냥 토핑 없는 피자에 올리브 기름만 살짝 발라가지고, 그죠? 통후추 싹 뿌려서 먹은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고기는 생고기가 최고듯이. 네? 생선은 회로 먹어야 하듯이. 그쵸? 바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날것이, 그쵸? 날것 그대로의 표현들을 즐겨 사용해야 됩니다, 팩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칠 때도, 야, 너 요새 공부 열심히 안 하네? 에? 이제, 자녀분 있으세요? 지금 어떻게 중학교 2학년 공부 열심히 안 하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 방학이니까 너 아침 9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애가 듣고 완전 그죠? 쩔어. 쩔어. 쩔어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다 그런 직업이 있어. 엄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네가 오늘 오전에 한 일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애는 쩔어.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 제가 이거를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제가 읽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은 가치 판단을 말씀 안 하셔. 논문을 써가면은 우리 선생님 논문을 써가면은 뭐 잘 썼네 못 썼네 아니야. 그냥 이 표현이 이렇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쩔어 막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좀 빈둥거리고 놀았어요. 학교가 양아치 학교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아 얘 생활을 똑바로 하게 해야겠다. 방법이 딱 하나야. 하루에 무슨 일을 했는지 10분 단위로 기록할 것. 기록을 하는 거야 그냥. 갖고 와봐. 시간 기록표 갖고 와봐. 딱 갖고 2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잤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근데 애는 쩔어. 이게 뭐예요? 담백한 사실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충격인 거라. 우리 독창적으로 가치 판단하려고 우리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필요가 없어. 담백한 사실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선행학습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탁월하십니다 하지 않았어. 그냥 무심코 이데아라고 읽었다 하셨을 때 선행학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랬을 때 이 표현이 얼마나 그 포개지는 힘이 의외로 담백한 사실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요게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주는 게 뭐냐.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잔인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의외로 읽어보면서 그것이 바로 이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랍고도 탁월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을 통해서 서사시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 9권을 펴십시오.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다 간청. 제 9권.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회상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권과 2권하고 23권과 24권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다음에 3권부터 7권까지가 전투 첫날. 그쵸? 그 다음에 제 8권이 전투 이틀째. 그 다음에 이제 한바탕 딱 전투가 끝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호소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아킬레우스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전쟁이 이기고 싶어요. 와서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게 제 9권. 그 다음에 그래도 아킬레우스는 화해를 거부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11권부터 17권까지가 전투 3일째. 그 다음에 16권에서 파트로클로스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16권에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습니다.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부터는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근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킬레우스는 열받아 가지고 드디어 전투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18권에서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묘사하는 부분들. 여기 이제 그 16권에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서 16권에 이제 그 800행 이 근처들부터 다음 주에 이제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헥토르의 장례식까지 이제 읽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도 읽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18권에서 제작을 하고 드디어 전투 4일째에 19권에 와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화해하고 이제 드디어 헥토르를 죽이러 갑니다. 즉 총대장. 그게 헥토르가 22권에서 죽죠. 그런 다음에 파트로클레스를 위한 장례 경기를 치르고 몸값을 주고 이제 프리아모스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죠. 그래서 지금 제 9권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낸다. 이 부분이 지금 아킬레우스에 관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 아킬레우스가 하는 말들, 이 하는 말들과 나중에 제24권에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아버지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모스에게 하는 말들, 요 두 개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이 둘의 대비가. 그래서 오늘 지금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다에서 나오는 아킬레우스 말하고 미리 염두에 두세요. 24권에 나오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봤다 프리아모스에게 하는 말하고 요 말하고 요 두 가지가 지금 이 서사시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다,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의 대화, 요것이 바로 이제 아킬레우스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특히 아킬레우스가 아주 장중하게 자기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부분으로서는 9권과 24권이 탁월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친한 친구의 죽음이 아킬레우스를 철들게 하죠. 지금 제 국어는 아킬레우스의 철없는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 그죠?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친정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다요? 네. 19권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는 철없는 아킬레우스. 저는 이걸 철없는 아킬레우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파트로클레스가 친구잖아요. 친구의 죽음을 겪어요. 그 다음에 24권에서는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 왕에게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정말 영웅다운 말을. 철든 아킬레우스. 철없는 아킬레우스가 철든 아킬레우스가 되기 위해서는 혈육과도 같은 친구의 죽음이 가운데 끼어들어가요. 즉 이걸 추상화하면 사람은 뼈아픈 경험을 했을 때 철이 든다는 것을 알려주죠. 진정한 영웅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자, 9권의 아킬레우스에게 갔을 때 사람들에게 아킬레우스는 그저 싸움꾼이었어요. 그렇죠? 싸움만 잘한다 해서 영웅은 아니야. 영웅은 싸움을, 여기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싸움자라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서사시에서 내고자 하는 영웅은 그런 영웅이 아니야. 어떤 자가 영웅인가? 이걸 갖다 처음부터 아 영웅이란 말이죠 여러요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킬레우스가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철없는 아킬레우스를 오늘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없는 아킬레우스를 딱 보고 집에 가서 입사 보면서 이 자식이 어떻게 철들어 철든 다음에 무슨 말을 하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철없는 아킬레우스를 배우면 집에 가면서 내가 과연 철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 해야 되겠죠. 이봐, 등치만 컸지 철이 없어 지금. 자, 9권을 봅니다. 9권에 보면은 지금 아킬레우스에게 갑니다. 아킬레우스에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오디세우스라든가 아가멘논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킬레우스에게 가서 우리 꼬십시다. 그래가지고 9권의 110행을 보세요. 9권의 110행. 불사신들도 존중하는 가장 용감한 자를 모욕했던 것이요. 그의 명예의 선물을 빼앗아 가졌으니 말이요. 아, 우리 아킬레우스 화난 이유를 알았죠?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정의 선물과 상냥한 말로 그를 달래고 설득할 방도를 강구해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를 꼬셔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꼬시느냐. 그를 달래고 설득할 방도를 강구해 보는데 우정의 선물과 상냥한 말로, 근데 상냥한 말보다도 우정의 선물에 왠지 포인트가 주어졌다는 느낌이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서 120행을 보니까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우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놈의 선물 끝이 없어. 이거 전쟁을 언제 하고 이렇게 선물만 모았나. 자,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이름난 선물을 열거해 보소. 아직 불이 닿지 않은 세발 솥이 7개, 황금 10달란돈, 번쩍이는 가마솥 20개. 그리고 무슨 홈쇼핑 3종 세트 분위기야? 그리고 쟁거름으로 경주에서 상을 탔던 힘센 말 12피. 이 통발국의 말들이 나를 위해 타다 준 상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자라면 결코 전리품이 없다거나 귀중한 황금을 차지하면 어떤 듣지 못했네. 그 다음에 훌륭한 공예에 능한 여인 7명. 아이, 이런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자신이 잘 지은 레스보스를 함락하던 날 내가 고른 여인들로 아름다우면서 모든 여인을 능가하오. 그 다음에 이들 속에는 얼마 전에 그에게서 빼앗아온 브리세우스의 딸도 끼어있을 것이오. 게다가 나는 남녀간의 의뢰 그러하듯 그녀의 침상이 오르거나 그녀의 가까이 한 적이 없음을 엄숙히 맹세하겠소. 아직 안 건드렸다 이런 얘기죠. 이름. 그 다음에 아카이오이족이 전리품을 분배할 적에 그도 안으로 들어가 황금과 청동을 배에 가득시키 하고 아르고스의 헬렌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트로이아 여인 수명을 손수에 고르게 하겠소. 7명도 모자라.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수명 더 줘. 이거 웬 완전 콩가루죠 이거. 이걸 읽으면 어떻게? 아 이때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치 판단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 그가 마음에 드는 애를 골라 구원 선물 없이 그냥 이거는 구원 선물이 없는 건 물론이고 지참금도 줘. 그 다음에 자기가 지배하는 일곱 도시를 또 줘요. 이쯤 되면 거의 뭐 우정의 선물이 아니라 거의 뭐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262행을 보세요. 또 얘기해요. 이제 이거를. 아우 지겨워. 262행 보세요. 아가멤논이 자신은 막사에서 그대에게 약속한 선물들을 내가 그대 앞에서 모두 열거해 볼 테니까 또 얘기해. 아우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연속곡으로 하면은 시청자 게시판 불나죠. 이거 뭐 횟수 누리기야 하면서 이제 벌써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 날 이제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가 만나는 장면이 딱 나와서 거기서 또 다시 지난 시간 마지막 번에 했던 얘기가 또 나와. 열거해 보겠어. 그리고 딱 끝나. 그죠? 그러니까 아직 불이 닿지 않은 세발서지 7개. 이게 아무래도 원고님의 횟수를 늘려서 인쇄를 늘리려는 호메로스의 이런 작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오늘날 같이 출판사가 있었다면 짜증났을까 편집자들은. 공에 능한 여인 7명 해갖고 잔뜩 줬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뭐냐. 307행을 펴서 이제. 지금 철없는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준족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제우스의 후손인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라에르테스 아들은 오디세우스를 말합니다. 계책에 능한 오디세우스여. 내가 생각하고 있것도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제 기탄 없이 그대에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구려. 그래야만 그대들이 내 앞에 앉아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못할 테니 말이오. 사실 나는 그자가 하데스의 문만큼이나 밉소. 아가멤논이 지옥만큼이나 밉소. 그 말이죠.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오. 아무튼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말하겠소. 그랬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뒷전에 처져 있는 자나 열심히 싸우는 자나 똑같은 몫을 받고 비겁한 자나 용감한 자나 똑같은 명예를 누리고 있어. 일하지 않는 자나 열심히 일하는 자나 죽기는 멜반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내가 싸워봤자 무명 용사나 똑같은데 뭐하러 싸워? 이렇게 얘기는 그죠? 막가파요 지금. 뭐하러 싸워요? 나 안 싸워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넘겨서 다시 두 줄 내려가면 넘겨서 320평에 가면 나는 언제나 목숨을 걸고 싸우느라 마음속으로 고통을 당했건만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우스는 그냥 내 입속만 차리고 말겠다 이거죠. 내가 당신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다 해도 나 명예를 걸고 싸우지 않겠다. 그냥 나 내 입속만 챙기겠다.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게다가 그 자는 내게서 명예의 선물을 빼앗아가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393행에 넘어가면 248페이지 맨 밑에 줄 393행으로 넘어가면 신들께서 나를 구해주시어 내가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펠레우스께서 선수 나를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실 테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고향 가면 결혼할 수 있어. 굳이 그 선물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주 철없는 아킬레우스, 그냥 소시민적 아킬레우스가 되었어요. 그래놓고 410평을 딱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410평에서 416평, 이거 네모 쳐놓으세요. 예, 딱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어머니 은족의 여신 테티스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상반된 죽음의 운명이 나를 죽음의 종말로 인도할 것이라 하셨소. 내가 이곳에 머물러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포위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힐 것이나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오 이랬어요. 지금 아킬레우스 앞에 놓인 운명이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명성이라는 말, 명성은 불멸. 이것은 뭐예요? 명예죠. 불멸하는 명성이 명예죠.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하셔야 돼. 지금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는 길도 둘 중에 하나예요. 꼭 지금 전쟁터에 안 나가도 불멸하는 명성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나의 높은 명성은 사라질 것이나 내 수명은 길어지고 죽음의 종말이 나를 일찍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떠나라고 권하고 싶소. 이랬어요. 둘 중에 하나죠. 오래 살 것이냐, 아니면 공을 세워 불멸의 명성을 얻을 것이냐, 명예를 얻을 것이냐. 근데 아킬레우스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늘고 길게,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살겠다 이렇게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전쟁에서 이겨 또는 무슨 저기 높은 자리에 올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아킬레우스가 여기서 명성을 불멸하는 명성을 얻는 것은 지금 자기네 지금 속한 아카이오족이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여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죠? 일찍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자기가 전투에 나서면 이기고 이길 수 있고 그 대신에 자기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 공동체를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 이게 명예라는 거예요. 하나도 사심 없이. 근데 한국 사회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공동체를 위험에서 구해내기는커녕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죠? 강남에다가 아파트 네 채를 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까지 얻으려고 그래. 그거는 영웅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 글자로 개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잖아. 개의 심장, 사슴의 심장, 그죠? 개새끼라, 철면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명예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개새끼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 근데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지금 트로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찍 죽는다는 거라.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서 그 대신에 불멸의 명성을 얻는 것. 요게 명예라. 요것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배 타고 고향에 가서 아리따운 아가씨와 함께 그냥 행복하게 오래 살 거냐, 이 둘이죠. 이게 지금 아킬레우스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킬레우스 앞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아킬레우스가 F4야. 아킬레우스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아킬레우스가 F4인 거예요. 본받아야 될.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나중에 교재가 된단 말이죠. 학생들의 교재가. 야 임마, 아킬레우스가, 너 아킬레우스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몸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위험에서 구해내야 된다. 공동체 우선주의를 하는 영웅. 그게 영웅이에요. 영웅. 아시겠죠? 아킬레우스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길. 여기서 아킬레우스는 명예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철없는 아킬레우스죠. 명예, 영웅이 아직 아니야. 싸움 잘한다 해서 영웅이 아니야. 근데 그는 지금 파트로클러스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로클러스의 클로스 친구 파트로클러스의 죽음을 통해서 아킬레우스는 거듭나게 된다. 그랬을 때 525행을 펴보세요. 525페이지 제19권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우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나서 제 19권을 펴세요. 제 19권이면 아가멤논과 화해하는 아킬레우스 이렇게 돼 있죠. 제 19권에. 그래서 여기 와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을 거 18권인데 18권에서 무구를 제작해 가지고 예? 아가멤논과 화해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해를 하고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으니까 하고 나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이제 미리 살짝 24권을 이제 맛봅니다. 24권을. 아까 지금 철없는 아킬레우스가 이제 친구를 갖다가 저기 하고 나서 열받아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프리아모스 왕을 만났을 때 아킬레우스는 봅니다. 24권. 518행. 518행. 24권. 그러니까 이 책으로 하면 671페이지.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에게 자기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제 공동체를 위험에서 구해냈으니까 이제 기고만장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킬레우스 이제 인간적 깊이마저 갖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품 인격적으로까지 완성돼 있어요. 거기 보면 아 불쌍하신 분, 그대는 마음속으로 많은 불행을 참았소이다. 그대의 용감한 아들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의 눈앞으로 혼자서 감히 아카이오이족의 함선들을 찾아오시다니. 그대의 심장은 진정 무쇠로 만들어진 모양이구려. 자 아무튼 앉으시오. 아무리 괴롭더라도 우리의 슬픔은 마음속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둡시다. 싸늘한 통곡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신들은 비참한 인간들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소. 이게 아까 그 철없는 아킬레우스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안 되죠. 이쯤 딱 오니까 파트로클레스가 죽고 그 다음에 파트로클레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서 그냥 도륙을 내요. 파트로클레스의 장례식 때 트로이아 젊은이 12명을 죽여서 함께 죽여요.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수의 화신이었죠. 그렇게 됐을 때도 일단 영웅이야. 공동체를 위험해서 구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적장의 아버지를 이렇게 신들은 비참한 인간들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으셨어. 하, 이건 정말 완전히 이제 노인네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스 이소사시가 제 1권에서 24권 쫙 가면 아킬레우스가 아주 철없는 열받아 자기 여자 포로 여자 뺏어갔다고 화난 아킬레우스에서 이 신들의 운명 이게 저 늙은 노인네를 위로하는 아킬레우스가 되었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어떤 그 성품의 그 전개 과정이 일생을 그러니까 압축해 놓은 거죠. 이 4일 동안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발달 심리학책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 읽어봅니다. 535행문. 그처럼 펠레우스에게도 자기 아버지 펠레우스에게도 신들은 그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편한 선물들을 주셨죠. 그분은 행운과 재물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으며 또 미르미도네스족의 왕이셨으니까요. 게다가 신들은 필멸의 인간에 불과한 그분께 여신을 아내로 주셨지요.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예요 지금. 하지만 그분께도 신은 나쁜 것을 주셨지요. 그분의 궁전에는 왕위를 이을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분의 외아들인 나는 요절할 운명을 타고 났으니 말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자기 아카이오이족을 위험해서 구했잖아요. 불멸의 명성을 얻었죠. 얻었는데 이제는 요절할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운명의 여신이에요. 운명의 여신의 엄마가 아난케. 이걸 신 이름인데 원래는 나중에 필연성이라고 옮겨요. 모이라? 운명이에요. 이것도 필연성이에요. 아킬레우스는 여기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의 이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아킬레우스가 고칠 것이 없잖아. 서지 세발 솥 일곱 개 뭐 이거 챙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운명에 운명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절할 운명을 태어나고 타고났으니, 그리고 늙어가시는 그분을 나는 돌봐드리지도 못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여기 트로이아에 앉아 나는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장, 그대도 전에는 행복했었다고 들었어. 남쪽으로는 마카르의 영진 레스보스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프리기아와 끝없는 헬레스폰토스와 경계를 이루는 넓은 땅에서 노인장. 차, 이제 지금 이 노인장하고 아킬레우스의 대화가 너무 애절하잖아요, 그죠? 동비가네, 동비가야. 그대는 재물과 자식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다고 하더군요. 한데 하늘의 신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그대에게 내리시어 그대의 도성 주위에서는 전투와 살육이 그칠 날이었구려. 지가 다 해놓고 목 참으시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끝없이 슬퍼하지 마시오. 아들을 위해 슬퍼한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그를 도로 살리지도 못할 것이오. 그 전에 그대는 다른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 왕을 갖다가 이 위로하는 말,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외아들인 나는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으니 말이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와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똑같은 운명이죠. 그렇죠? 둘 다 왕위를 이을 이제 자식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트로이아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아킬레우스는 이제 결국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성숙해졌다는 것이 운명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관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달리 말하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정해진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뚜렷한 탐색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읽은 것 중에 여기다가 뭐가 있었어요? 아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또 어떤 사태가 전개되어 나아갈 때 그 사태의 전개 과정은 하나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 생각이 있죠. 이 두 개가 합해진 뭐예요? 자연과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바로 자연과학적 사유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과학은 예외가 없는 법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서사시가 바로 이 두 가지 고대 그리스적 사고방식의 핵심을 탁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말로 재밌는 건, 저는 이 일리아스 읽을 때마다 이 처음에 일리아스, 지금 아킬레우스에게 세 덩어리 나왔잖아요, 그죠? 처음에 화난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땡깡 부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땡깡 부리는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철든 아킬레우스, 노인장을 위로하는 아킬레우스,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아킬레우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겪는다. 뭐를 겪었다. 참,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뭔가를 좀, 아, 쟤는 좀 뭔가 좀 겪어본 놈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걸 겪었을 때 나타나는 그 힘. 그리고 그 겪음으로 인해서 오만해지지 않고, 그 겪으면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법칙 아래 무릎을 꿇는 힘. 그 힘이야, 진짜. 에? 나도 철거민 출신인데. 이랬어요. 겪어봤다 이거지. 이 사람이 또 시장에 가면 나도 장사해봤는데, 그죠? 내가 그 회사 해봐서 아는데, 안 해본 게 없어. 다 겪어봤어.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지. 운명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몰라. 결국 4년이라고 하는, 5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그에게 운명이야. 모여야, 그죠? 겸손해야 되거든. 그게 없으니까 영웅이 못 되는 거고, 명예를 못 얻는 거야. 그쵸? 김영삼이 봐라. 추기경이 나보고 먼저 대통령 하라고 했어. 그 말 하잖아요? 나이 80을 먹으면 뭐 하냐고. 아킬레우스만 못 해! 일리아스 좀 읽어야 돼, 그 양반은. 나이를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뭘 겪어봐야 소용이 없어. 나이를 먹어도 겪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이라야, 모이라. 모이라라는 게 뭐냐? 모이라라는 게 뭐냐? 운명의 여신들은 몇 명 돼요. 근데 요 세계가 요만큼 있잖아요. 그럼 운명의 여신들 다 각기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영역을 누가 딱 넘어오면은 바로 벌을 줘. 이 영역이 뭐냐? 동아시아 말 한자로 분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바, 직분, 즉 분. 똑같은 모이라.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서의 분, 고대 그리스에서의 모이라.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직분에 충실하라. 이게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겪을 거 다 겪고 최선을 다하되 딱 거대한 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하늘의 이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분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 가지는 그 잘남을 갖다가 나중에 운명의 신 앞에서 자기의 잘남을 굽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강함과 굽힘이 공존하고 있죠. 요게 영웅인 거라. 서로 전혀 양립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웅인 거예요. 이게 영웅.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딱 가지고 보면 사람이 판단되는 거라. 이제 분노하는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화해를 거절하는 철없는 아킬레우스, 성숙한 아킬레우스, 요 프로세스를 보고, 예? 이 과정을 봤어요? 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숙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성숙했을 때, 무엇을 겪고 어떤 자세를 보이는 건가? 이렇게. 이게 바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도 주는 거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아킬레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와, 이 서사시 장난 아닙니다. 그죠? 아킬레우스 이 이야기가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영웅이 싸움자라고 칼제비 이런 게 아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트로이 전쟁 얘기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부분은 아킬레우스 개인의 실존의 내면의 고백이잖아. 여조라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게 얼마나 슬퍼. 어? 나라를 갖다 위험해서 구했는데 난 죽어야 돼. 짜증나잖아. 에? 이순신 장군 같았을 거라. 그냥 지금 자기가 이제 거의 노량인전에서 다 이겼어. 그래갖고 이제 다 이겼으니까 이제 가면 나도 뭐 이렇게 어? 높은 대장이 올라가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조 이 인간이 무지하게 찌질한 인간이야. 에라이,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상황을 혼자서 상상해요. 그냥 적탄이 날라오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 양반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전세를. 그래, 여기서 죽는 게 깔끔해. 가갖고 중앙 정치 무대에 다시 가면 딱 유성룡이 아무리 힘을 써봐야 내가 또 주리를 틀리겠지. 선조가 무지하게 질투가 많은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라이씨. 그냥 야 좀 비켜. 다 이겨갈 무래요. 그냥 바로. 그게 그래서 불멸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순신을 프로세스를 딱 보면요. 아킬레우스 스타일이거든요. 딱. 왜 근데 이순신이 서사시가 없어. 난중일기만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고은 시인 있잖아요. 새 노벨문화상을 밤내만에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쓰지 말고 이순신 딱 가지고 일리아스처럼 서사시를 만들면 이게 멋진 영웅 서사시 다 비슷하거든. 서사시는 없어. 난중일기는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웅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거거든. 이 안에 이 아킬레우스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아킬레우스의 인격의 형성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아카이오이족과 여기 뭐야 트로이아 사이의 전쟁도 이렇게 딱 얘기해주고 동시에 나이든 프리아모스와 철없던 아킬레우스, 성숙해진 아킬레우스와의 대화를 통해 인생에 말하자면 진 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측면이 다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종합 예술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다음 주 숙제가 뭐예요? 명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FMG 판매 5분 스피치 분량입니다.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 미리 읽어보고 오셔야 돼. 소리내서. 그 다음에 오늘 돌아가면서 할 숙제가 뭐라고요? 동비가의 동자를 어떤 한글로 번역하면 가장 멋질 것인가 생각해보는 거. 그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